아니야. 그것은 우리의 아래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우리 돌아보지 마라. 후회하지 마라. 아, 바보 같은 보이지 마라. 아